마가복음 6장. 네,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장사 또 죽음,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 이 삶과 죽음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고 어떻게 죽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관심은 많습니다. 잘 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생을 또 화려하게 써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잘 죽는 거에 대한 준비는 별로 못하고 있다. 잘 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값어치 없는 죽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값어치 있는 죽음이었다. 또 값어치 있는 생을 살았다. 이 한마디로 평가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꼭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늘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 또 필요 없는 사람은 늘 해만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자기의 소임을 잘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인생이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이제 내 뒤에 놀라운 분이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오심을 이제 길을 닦아놓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 정말 멋진 삶을 살았어요. 짧은 생이었지만 정말 유익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세례 요한은 일으키고 주님의 오심을 다 닦아놓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이죠. 이 오늘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 이야기의 이 시작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미 이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이제 이 헤롯 왕이 다시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뭐 앞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헤롯 왕이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의 발단이 언제인가? 이 배경이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 가시면서 막 소문이 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4절 그러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지금 막 소문이 막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옹성옹성하던 그때. 그 파장,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막 퍼지기 직전에까지만 해도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소문이 막 퍼졌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라기서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가 뚝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근데 어느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사가랴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사람들에게 막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말씀하신다.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사역들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요. 지금 이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은 No, 나는 아니요. 이제 내 뒤에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대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헤롯 왕도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제 문을 여는 데에 이 세례 요한이 놀랍게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세례 요한 그런 사역 속에서 계속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곧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의 비리를 들춰내다 그랬어요. 헤롯의 비리를 들춰내서 회개하십시오. 이 헤롯 왕은 지금 로마의 황제의 허락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 지역 왕입니다. 사실 권한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의 정권이 지금 안정화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이 비리가 있는데 이거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막 찔리는 것이죠. 그 비리가 뭔가? 자기의 이 동생이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를 너무나 예쁘니까 자기 부인으로 뺏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지적을 하자 이제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다. 그런데 이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때부터 다시금 또 다른 소문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사이에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이제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앞장에 보면 우리가 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12명씩 짝지어서 막 보냈는데 그 제자들까지도 막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막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는데 제자들도 그러더라. 이런 소문들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이런 소문이 막 이제 이 헤롯에게 막 들려올 때 이 헤롯은 이제 회상을 합니다. 그때 하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이 헤롯 왕이죠. 사실 그때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이 헤롯 왕은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것처럼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자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였단 말이죠. 그 뒤로부터 이 헤롯 왕은 늘 양심의 가책을 갖고 죄를 짓고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막 나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지금 너무나 힘든 것이죠.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이 삶과 죽음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특별히 세례 요한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뭔가 이것들 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살아갔다. 예수님처럼 청빈한 삶을 살아왔어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청빈한 삶을 삽니다. 목수 생활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어머님을 또 봉양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요. 부자로 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성경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보다 더 간편한 삶을 살았죠.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절제, 또 고독, 금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성경 속에서 보존하면서 살아다니,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사실 이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뒤를 이어서 자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이 요한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뛰쳐나와서 자기는 광야에서 사는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과 절제 삶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의 삶 속에 예수님의 냄새가 계속 풍겨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잘 살아, 너무나 잘 입으려고 그러고, 너무나 잘 먹으려고 그러고, 너무나 멋지게 한번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입고 뭔가 멋지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못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긴 살아도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끼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헤롯 왕은 왕궁에서 살고 호화롭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 오늘날 보면 이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 1위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가. 또 부정부패 많이 연루되고 정치를 하게 되면 물질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치하면 권력이 있고 물질이 뒤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안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 이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권력 때문에 이거 욕심이 이제 막 싹 트니까 늘 이렇게 향락을 일삼고, 오늘 이 잔치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잔치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헤롯이고 자기 생일에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기 남자들만 모여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뭐 놀자는 거예요.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 권력을 가지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청빈이라고 하는 것, 경건과 절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권력이 잘못될 때 그것을 단호하게 지적할 줄 알았고 또 회개를 외칠 수 있었고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적을 해도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유럽에 특히 독일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도 목사들이 설교 단상에서 당신들은 죄인이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해서 명예훼손했습니다. 단상에서 이런 어떤 설교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것조차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내 가슴에 찔림을 줄 때는 회개해야 돼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할 때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우리의 그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청빈의 삶, 경건과 절제의 삶을 우리가 잘 본받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이 드러내며 살아갔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도 최고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이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사실은 지금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을 때 자기 인기가 훨씬 더 지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자기의 인기는 땅에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단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 분이 오신다. 천국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참 이렇게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보죠. 전도할 때도 저도 성품이 내성적이라서 전도할 때 주저주저합니다. 참 그래요. 좀 단호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막 다가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료급식 할 때도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해요, 고민. 그래서 너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성격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담대하지가 못해, 담대하지가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담대함, 그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이 권력을 갖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뿌리에 지금 딱 놓여있는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잘라버릴 것이다. 너의 목을 칠 거야,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고 사람의 눈치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볼 때 한 사람은 저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하고 전도했을 때 누가 효과가 있을까? 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런 전도하고 주저주저하고 하는 전도는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분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저 사람은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자신이 없을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의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헤롯은 어땠는가? 사람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황제의 눈치 봅니다. 뇌물을 바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치만 본 사람이죠. 마태복음 14장 5절에 말씀하는데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다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서 내가 죽이고 싶은데 민중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못 죽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자기를 볼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면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죠. 생일 잔칫날에도 자기 친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아름답게 추니까 약속을 하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뇨? 다 들어줄게. 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자기 나라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로마의 황제가 그냥 임시로 세워놓은 사람인데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허풍 떠는 거죠. 허풍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놓고 지금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도 이 약속을 지금 호언 장담을 해놓고 지켜야 되는 약속을 지금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회를 엿보고 있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옳다, 기회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목을 달라. 지금 약속을 해놓고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따와라, 따와라. 결국 이 헤롯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사명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성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다 자신을 맡기는 게 필요하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면 안 되고, 사람의 비 맞추다가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명령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했다. 예수님의 죽음과 흡사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 살로메가 요구하는 대로 헤롯은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이 헤롯 땅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 땅의 어떤 소속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헤롯 땅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헤롯 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이 뒤에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억울한 죽음처럼 보이고 값어치 없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값 있는 의로운 자의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왕의 부정,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것 때문에 장렬하게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헤로디아가 이제 원수를 갚았다고 해서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죠, 잠시. 역사책을 보면 그 뒤에 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이 왕국, 조그만 왕국인데 거기에 있는 이 아레다 왕이 헤롯에게 쳐들어옵니다. 어느 날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딸 전임 이 왕비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승리를 합니다. 이 로마의 군대가 앞장서 승리를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가 고만 그래서 귀향을 보내요. 그래서 멀리 귀향을 가지고 쓸쓸하게 생을 헤로디아도 그렇고 다 쓸쓸하게 마쳤더라. 권불 10년이라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오래 갈 것 같지만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평안하게 살게 버려두질 않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를 죽인 이 사람들은 쓸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쳤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 삶이 뭐 이 땅에서 그냥 쓸쓸하게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지옥에 가서 또 다른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이 어떤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준비했어요. 그의 시체를 제자들이 와가지고 달라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아마 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했던 것 같은데 와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주워서 가서 장사하니라.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경건한 삶, 경건과 절제의 삶이 필요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셨는지 우리도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날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자손손 신앙을 멋지게 유산으로 남겨서 복된 가문 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